태양절 및 광명성절 경축 방글라데슈 준비위원회가 23일에, 리비아 준비위원회가 24일에 결성됐습니다. 준비위원회들은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, 영화 감상회, 도서 전시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 한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과 같 탄생 75돌 경축 인디아 준비위원회가 24일에 결성됐습니다.